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5일 금요일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살고 있는 주변에 아주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햇볕을 쬐지 못하게 됐다며 대책회의를 가집니다. 커다란 대형 현수막을 통해 이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 보자는 사람 등등 각자 의견을 말하면서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로마서 말씀의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대책회의를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일, 나랑 상관없는 일에서 굳이 열정을 쏟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주시는 이 아침을 아름답게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뜰안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격려를 할 수 있고 내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은혜로운 공간을 완성하는 말씀 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노아데코에서 캔버스 액자와 말씀 시계.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랑의 뜰안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시 1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뜰안 오프닝 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1069, 샵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장문은 100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 함께 하실 수 있지요. 오프닝 멘트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닝 또 오늘의 말씀 다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 계시죠? 네, 매일마다 말씀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말씀을 한번 클릭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프닝 멘트도 같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 아로마 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 협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렸고요. 자, 무더운 날씨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찬양과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주신 분 계시고요. 계속해서 또 문자 주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행복의 뜰 안에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사랑의 뜰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가정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천국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조정대 목사님, 한세영 목사님, 박현식 전도사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크리스찬 치유 영성 연구원의 아버지 치유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조정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회교회 한세영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배동의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식 전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 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종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을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목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한 20명 성도들을 이제 더불어 시작해서 5, 6년 정도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급성장 이렇게 됐는데, 급성장된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보람을 느꼈고, 아, 내가 목회를 잘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목회를 그렇게 잘 하던 목회를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목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내와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 아내와의 갈등을 결국 제가 풀지 못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이제 아내와의 관계를 풀게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가장 목회를 잘하는 게 뭐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네.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목회도 중요하지만 안방 목회가 교회 목회보다 더 네.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안방 목회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이 가정이 참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내가 사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1만 명 목회를 한다고 칩시다. 네. 근데 제 아내가 제한테 불만이 있어서 다른 교회 등록을 한다면은 과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제한테 그 교회 목회가 어떤 예.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안방 목회가 튼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죠. 네. 목사님께서는 양촌치유영성연구원 교수님이기도 하신데 전인치유라는 그런 말이 참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인치유가 사실은 우리의 그 영과 혼과 육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 이론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데 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성육화된다든지 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처들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또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나 또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양육의 어떤 스타일, 예, 예.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인들,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감정적인 부분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또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성장 과정, 심지어는 태아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어둠과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전인 치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요새 뭐 굉장히 좀 바쁘시다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논산에 있는 양촌 치유센터에서 8월 29일부터 제20차 목회자 부부 초청 전인치유 세미나가 있는데 무료로 우리 목사님 부부들을 건강하게 세워드리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네. 부분인 줄 알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부부들을 무료로 섬기려고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참여가 예, 평신도는 예, 참여가 안 됩니다. 아, 불가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목회자 부부 전인치유 세미나 무료로 그렇습니다. 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세영 목사님, 박현식 전도사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양촌 치유 영성 연구원에서 현재 공부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또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공부하신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아, 변화가 많아요. 네. 그중에 남편을 왕으로 모시라는 가르침이었어요. 남편을 왕으로 모셔라. 네. 네네네. 우리 저 조정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은 술과 자신의 일로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해줘야 할 부분도 아빠가 아니라 엄마인 제가 다 해줬거든요. 네. 많이 힘들었고 남편은 제가 아내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엄마로서 그 엄마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외로웠고 그리고 늘 기다리는 입장에서 예.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희망이야 하고 살았지만 제 안에는 희망이 없고 늘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남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섬길 수도 없었는데 남편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우리 조정대 교수님의 가르침은 저에게 최고의 숙제였습니다. 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남편을 왕으로 모신다, 잘 섬긴다. 대단한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우리 조정대 네. 교수님께서 가정을 킹덤으로 예. 세워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저에게는 네.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정을 킹덤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 남편을 왕으로 모시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네. 어떠한 그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부를 때 왕이시여, 왕님이시여 네. 하며 90도로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었더니 남편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아니 바로 그렇게 보여주시면 좀 반응이 처음엔 왜 이러지? 왜 이런 분인지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 네, 자기가 진짜 네. 왕으로 된 것처럼 그리고 제가 왕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네. 저에겐 남편이 진짜 왕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서 저희 가정이 달라진 것은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이 술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술도 끊게 되었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인 저를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서 사랑을 해주는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또한 받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또한 아침이면은 함께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요. 저녁이면 또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저희 부부는 하나가 되어가는 예배자가 되어갔습니다. 네. 예. 뭐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습니까? 물론 어려움과 훈련과 네.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저에게는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은 저의 순종과 제 마음의 아버지를 네. 담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마음의 아버지가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왕으로 모시면서 왕으로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또 밑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 부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알겠습니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정에서 왕으로 남편분을 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녀들의 반응은 좀 어떠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놀라운 건요. 한 달 전에 저희 가족이 외식하러 가는 중에 차 안에서요. 네네. 저희 큰아이가 엄마 아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 저는요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를 가장 존경해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운전하던 제가 얼음이 됐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와 제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저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었구나 하는데 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작은 딸이 있어요. 사위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그들 또한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또한 변화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치유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전도사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네, 제가 지금은 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지만, 예. 제가 6개월 전만 해도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네. 또 차기 장로로, 평신도 리더로 이제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젊으신 그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사람이시니까 연약한 부분들, 이런 예. 부분들이 보이면 그 부분을 제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그게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고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제가 이제 저도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 가운데 제가 교회를 한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예, 대표기도도 해야 되는데 네. 나가지 않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양촌 치유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추석 기간에 온 가족이 양촌 치유센터를 방문해서 아니 내가 가서 강의를 해야지 무슨 치유를 받아 이러고 갔지요. 처음에는 그러고 갔었는데 예. 이제 양촌 치유센터의 그 주제가 그겁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제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분노와 또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 내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처로 인한 그것이 뿌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게 됐어요. 그거와 관련된 공부를 제가 3학기 동안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치유가 되고 지금도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리시지만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어릴 때 제가 품었던 그 신학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남으로 네. 말미암아 예. 제가 작년도에 서울 신대에 이제 입학해서 다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가정을 세워주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데에 내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 가운데서 예전에는 제가 사람과 원수 짓고 예.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으면 단절하고 살았는데 저희 외삼촌을 제가 23년 만에 찾아갔어요. 저희 사촌동생을 13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부딪히는 문제들 아 이건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예. 하는 문제들은 제가 직접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 기간이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의 기간이었어요. 이제 그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저희 아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본인이 전 교인들 앞에서 간증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네. 살고 있는데요. 정말 제 신앙생활 또 제 인생 또 저희 가족 가운데 정말 BC와 AD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 좀 하셨습니까? 제가 권위에 순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팀장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되는데 네. 그냥 들이받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광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로 인한 상처로 제 안에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생을 거의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죠.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13년 동안 광야의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제가 극단적인 것들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원양어선도 타보고. 그런데도 안 됩니다. 8개월을 네. 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100일 만에 다시 또 술, 담배의 중독에 또 빠지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는 제가 96년도에 이제 십이지장 천공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이후에 이제 회심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신앙 안에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도 하고 또 두 자녀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희 아버지의 상처를 그들의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제가 투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제 목표가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네. 가정을 꾸미는 게 목표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옥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보니까 이제 아버지 상처인 거예요. 아이가 한번 다쳐서 왔습니다. 네. 피를 흘리고 와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빨리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데 치료해줘야 되는데 제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니까 그 다친 아이를 제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 그 부분이 내가 이런 상처를 인한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거울로 2년 동안 지금 쭉 비춰보고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내 문제의 뿌리가 아버지였고 그런 상처가 뿌리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치유의 전도사가 돼서 우리의 같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이 두 분의 간증 얘기 또 삶의 변화된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 존재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서면은 가정도 바로 서는데 네. 우리 한국 사회 아버지들이 그래서 일 열심히 해서 생활비 갖다 주면은 그것이 아버지 역할로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아버지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분히 예. 좀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하고 또 아내에게 사랑해 주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 우리 아버지들이 주로 이제 일 열심히 해서 가정에 월급 갖다주는 아버지로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변화가 되어져야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미래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서면은 세상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늘 마음에 그 부분을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그 일에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예. 우리가 참 절실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로서의 자리매김이 잘 되면은 자녀들 또 아버지의 아내인 아이들의 엄마도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8월 29일 날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는 아버지 치유, 아버지를 회복하게 하는 사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태아기 부분,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있는 어떤 상처, 그 다음에는, 가게에서 계속 우리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우상숭배의 세력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좀 다루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양촌치유센터 논산에 있는데요. 이번에 강사로서는 이영환 목사님, 한밭절교의 예. 장자권 회복과 누림으로 알려져 있는 이영환 목사님을 특강 강사로 모시고요. 그 다음에 전노수 교수님, 정신병인가 귀신들림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본 치유센터 원장이신 김종주 원장님, 박화준 교수님, 그리고 정신유 교수님, 그리고 전인치유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숙박과 숙식이 전액 다 지원되나요? 네, 전액 무료입니다. 네, 예, 선착순 120부부 모시게 되는데요. 다 참여 일찍 마감이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그 주로 목사님 부부 오시면 네. 좋겠는데요. 목사님 중심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박 3일 전인치유 사역에 6만 7천여 명이 우리 치유센터를 거쳐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실 우리 대상자들은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실 부부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하시고도 잘 안 풀리는 목회가 어려우신 부부들, 침체된 목회로 지쳐있는 우리 목회자 부부들, 그 다음에 특별히 재정 돌파가 필요한 목회자 부부, 그리고 이런 가정사역과 전인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목회자 부부들 오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제20차 목회자 부부 초청 전인치유 세미나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양천치유센터 논산에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목회자 부부에 한해서 120쌍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치유 두 글자입니다. 치유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치유라고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20차 목회자 부부 초청 전인치유 세미나 관련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조정대 목사님, 한승 목사님, 박현식 전도사님 함께했습니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딸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송정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마더와이즈 이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네. 행복한 주말 또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